성탄절이죠. 젊은 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인데 또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칠면조를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또 성탄절인데 자녀들이 보일러 놔주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야 될 시간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야 될 시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한 나라로 정하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흔히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이제 기독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성화나 그런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그 로마 시대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때 당시를 무슨 시대라 부르냐면 팍스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팍스 로마나 그렇게 외칩니다. 그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평화의 시대다라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식민지화시키고 유대 땅 역시도 그래서 로마가 이제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때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이유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풍성한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복되어지고 식민지에 있는 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그만큼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평안이 유지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로마의 그 국방력과 로마의 수많은 경제 문화 풍요로움이 모든 전 세계의 풍요와 안전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일부의 로마인들과 일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평안이 이 시대를 풍미하게 모든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이 평안의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인데 그 평안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평안이요 영광이요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고 참 좋은 시대 아니야 팍스의 시대 아니야 너무 좋잖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대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다 부정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참 살기 좋습니다. 왜냐면 좋은 직장과 좋은 월급과 가족들과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집과 차들과 부족할 것이 없을 살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평안의 시대고 팍스 로마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은 목동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희한하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가장 첫 번째 목격자를 목동들에게 둬요. 그럼 팍스 로마나 시대의 목동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 팍스로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누렸던 이 목동들은 팍스 로마를 만들어낸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그 계층의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아우구스투스의 이 황제의 이 은덕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 살기 좋냐, 이 로마 시대에 얼마 살기 좋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찾아와셔서 진짜 평안을 너에게 알려주노니 하면서 예술수를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특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동안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너무 행복한 성탄절이면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고 미안해야 됩니다. 아, 물론 젊은 사람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또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행복하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 있으시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미안해야 됩니다. 죄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팍스로마나가 아닙니다. 목동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할 수만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사의 첫 번째 그 현장의 목격자를 아우구스투스나 로마의 관리들이나 아니면 유대지방의 분봉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닌 목동들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쉬는 날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염소를 치거나 목동들은 대략 많게는 수백 마리나 적게는 수십 마리 그렇게 이렇게 이 양떼들과 염소들과 이런 양을 치지만 일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 특별히 쉬는 시간이 없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 목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여전히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여전히 매일같이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아니고 밤에, 성경에서 말한 바람의 은혜로도 잘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때에 이 목자들은 여전히 자기 할 일을, 이 밤에 양떼를,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만 들은 것도 아니고 귀는 막혀 눈으로만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육신의 오감이 감각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날마다 변함이 없고 날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자신의 주어진 양떼를 지켜야 수입이 생기고 그 양떼가 만약에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또 그럴 때는 그 양떼의 주인이나 또 자기가 변상해야 되고 괴로워하고, 모든 사람은 팍스로마나 평화의 시대로 말하는데 자기는 평안 날도 없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하는 말이, 보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자들이었을 때 도대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할 때에 11절 12절의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에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자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이지 않고 그 구세주를 보러 가라 지시를 합니다. 보통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기다려 참어 소망이 있을 거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 현실 자체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여지로 추론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예 그냥 생짜 감옥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사람의 삶은 현실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목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느니라 기뻐하라 하고 천사 싹 사라져버려요. 목자들 과연 어땠을까? 그래 아우구스투스가 있잖아. 그래 로마 황제가 있잖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그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이 그리스도 그고 그가 바로 태어났으니 가봐라 하고 직접 가리킵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쭉 천사들의 지시대로 아기 예수께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 그 가족들에게 영광을 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들 속에서 오늘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실 때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이 깜깜한 밤에 하늘에 별만 초롱초롱 빛나는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이 쪼개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생전 처음 봤던 밝음 속에서 천사와 천사의 천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3절 14절에 그렇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양떼들을 가까이에 두고 목자들이 화롯불 그 나무 그 불에다 붙이고 오손도손 모였을 때 여전히 어제와 그제와 동일하게 똑같이 양 지키는 그 밤을 지새워가면서 혹 일이나 사자나 늑대나 그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양떼를 잡아갈까봐 눈을 뜨고 교대로 불침번호를 쓰고 그렇게 했던 그 현장 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가운데 태어나셨다 가라 하는데 그때 그 음성과 함께 더불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이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이 펼쳐지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나 찬양하는 노래가 들리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나게 됩니다. 천사들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TV로 끝나고 잔치로 끝나고 축하로 끝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성탄절에 여전히 똑같은 혼자 있거나 많이 있거나 외롭거나 즐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탄절이 지나가 버리면은 얼마나 안타까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을 이 목자들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그 일들이 그들은 그 현실을 직접 목격했지만 저희들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동일하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라마의 소리에 묻혀서 함께 그날이구나 그날이 지나가는구나 식구들과 식사하고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성탄절이 지나가구나 이런 의미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받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인가 주님 없어도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한데 무엇이 더 편한가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 세계에서 일했던 그 조그만 목자들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 성탄절의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현실을 목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계와 승천과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데 성탄절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이미 성탄절의 의미를 세속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과 목동들,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현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지속적으로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녁이 넘어가고 내일 11시 성탄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는 오늘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는 자와 항상 그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은 나타나지만 그것보다도 선행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탄절을 향한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조용한 시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는가?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탄생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었을까? 그런데 나에게 있는 성탄절은 2016년도의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나의 성탄절은 2010년도 5년, 10년, 20년 전의 성탄절과 나에게 다른 의미가를 똑같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똑같은 성탄절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성탄절을 보낼 때 무슨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내고자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원하시는 성탄절의 모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도 아니오 세상의 성탄절도 아니고 로마의 성탄절도 아닌 나의 성탄절 목자들의 성탄절이었던 이 성탄절처럼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탄생을 의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각자가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이 하나님 내가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